Hobbs News. 2023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 안내입니다. 신청 기간은 8월 17일 목요일부터 9월 14일 목요일까지이며 신청 대상은 2학기 신입생과 복학생 및 재학생입니다.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이며 재학 중 2회에 한해 구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차 충전 인프라 아이디어 경진 대회 관련 안내입니다. 서울 및 대전에서 진행되는 미래차 충전 인프라 전문 인력 양성 교육 수료 후 참여 가능합니다. 교육 신청은 미래형 모빌리티 인재교육센터에서 회원 가입 후 신청 가능하며 수료 후 주제 관련 아이디어를 구체화한 자료 혹은 제작품을 메일로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공모 마감은 11월 11일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미래형 모빌리티 인재교육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도전 한국 2023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관련 안내입니다. 전국민 누구나 응모 가능하며 공모기간은 7월 19일부터 오는 9월 22일까지입니다. 온국민 소통 내 도전 한국 메뉴에서 각 과제별로 아이디어 기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도전 한국 운영사무국으로 문의 바랍니다. 고교 시절 자신을 훈계한 교사에게 따지겠다며 모교를 찾아가 소란을 피운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남성 A씨는 지난 12일 공구를 소지한 채 서울 강동구의 한 고교를 찾아갔습니다. 직원에게 제지당하자 욕설을 하고 도주했으며 이에 대해 혐의를 받을 것이라고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A씨는 소지한 공구를 휘두를 생각은 없었다고 진술하며 경찰 역시 이에 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3일 새벽 애플의 신제품 아이폰 15 시리즈가 공개됐습니다. 애플은 15 시리즈에 아이폰에 쓰이지 않던 USB-C 타입 충전 단자를 처음 적용했으며 고급 모델에는 티타늄 케이스를 입히기도 했습니다. 애플은 아이폰 15 시리즈에 사용된 합금은 가장 높은 비강도를 자랑한다며 애플 사상 가장 가벼운 라인업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가격 동결로 경쟁력을 높인다며 화제가 된 바 있지만 환율 상승을 고려하면 사실상 가격 인상이라는 의견도 나오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SNS를 중심으로 화제가 된 중국 과일 꼬치, 탕후루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탕후루 유행과 동시에 배달앱 검색이 47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아한 형제들 측은 탕후루 검색 비율은 20대가 가장 높았으며 동시에 아이스 탕후루나 탕후루 빙수처럼 신선한 조합의 메뉴가 등록된 사례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2021년 프랜차이즈로 전환한 탕후루 전문점 달콤 왕가 탕후루 역시 점포수가 2021년 11곳에서 현재 420곳까지 급증했습니다. 한양 캠퍼스의 시사적인 사건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린 헙스 뉴스 9월 14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윤지우, 기술의 윤세연, 담당의 김준영이었습니다.